그대 위에 푸른 나뭇가지들, 그 위로 밤, 그 위로 하늘, 갈라터진 별들. 마음의 갈기가 잔잔히 흔들리고 잊혀진 곳에서 수문 열리는 소리. 그대가 헤매는 거리를 다 헤매고 마침내 그대 자신을 헤맬 때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적처럼 떠오를 푸른 잎사귀.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시인 이성복 씨의 그대 위에 푸른 나뭇가지들이란 시였습니다. 여러분이 방황하는 이 밤, 하늘에서 별들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위안이 되시나요? 그리고 그 방황 끝에는 푸른 잎사귀가 반짝거리면서 얼굴을 내밀 거라는 희망은요.

Riders on the storm. Riders on the storm. Into this house we're born. Into this world we're thrown. Like a dog without a bone, and actor out on loan. Riders on the storm. 영화 Doors 중에서 Riders on the Storm, 그룹 Doors의 노래였습니다. 서울 성동구 금호 사가의 신주희 학생 소개해드렸으니까 시험 잘 보실 거죠? 최근에 우여곡절 끝에 개봉된 올리버 스톤 감독의 Doors. 2년 전에는 수입 심의에서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수입 불가 판정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자유분방하고 종잡을 수 없는 기이한 삶을 살았던 그룹 도어스의 리더 짐 모리슨. 그의 일대기를 그린 이 영화 중에서 몇몇 장면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환각적인 락앤롤 리듬에 몸을 맡기고 순간순간을 불살랐던 짐 모리슨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통념상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수입하고자 할 때는 문화부의 수입 추천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수입해도 괜찮다, 이런 정부의 가승인을 받아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묵시적이든 아니면 공개적이든 정부는 영화의 수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된 영화들이 항상 존재해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뀔 때 정치범들을 특별 사면하듯이 역대 정권은 큰 특혜라도 베풀듯이 그 정권 초창기에 이 금지된 영화들을 석방하곤 했습니다. 60화국 때 금지된 영화였던 이 노어스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면된 셈입니다. 20년 동안 묶여있던 코스타 가브라스의 제트의 경우 88년 60화국이 세워지면서 정치적으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었죠. 하지만 그의 또 다른 걸작인 계엄령은 60화국 내내 거부당하다가 새 정권이 들어선 후인 지금에야 빛을 보게 됐습니다. 제트는 그동안 야당 인사의 암살을 다룬 영화 속의 줄거리가 우리 정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해서 금지됐었고, 계엄령은 군부의 쿠데타를 다큐멘터리 터치로 그려냈다고 해서 군 출신 정권에 의해서 끊임없이 금지되었던 영화였죠. 매키 스테어도라키스가 음악을 맡은 제트 중에서 듣습니다. 타이틀 뮤직입니다. 영화 제트의 타이틀 뮤직, 그리고 영화 해바라기의 러브 테마 이어드리셨습니다. 소련으로 바뀐 러시아가 서방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싸운 유일한 전쟁, 2차 세계대전이죠.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의 해바라기는 그 2차 대전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러시아 전선으로 보낸 소피아 로렌은 전쟁 후에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를 찾아서 소련으로 향하죠. 그리고 수문 끝에 해바라기가 가득 핀 마을에서 소련인 아내를 얻어 정착한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대한 우크라이나의 초원과 눈 덮인 들판, 그 위로 패닝되는 오렌지빛의 눈부신 해바라기의 물결, 그리고 돈강유역 비포장 도로 옆의 아파트촌, 이렇게 감미롭지만 어두운 절망감을 드리우는 거리의 모습들이 눈을 아릿하게 하죠. 그 둘은 결국 서로를 위해서 밀라노역에서 애틋한 이별을 합니다.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없이 전쟁으로 운명이 뒤바뀌어진 연인들의 얘기를 그린 해바라기 역시 정부에 의해 수입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적성 국가인 소련의 실제 모습이 보이고 또 소련의 국가인 해바라기가 등장했다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1988년 이전까지는 적성 국가가 만든 영화 그리고 적성 국가의 도시가 등장하는 어떤 영화도 수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가 세계를 향해 열린 창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을 볼 때 참 답답한 조치였죠. 하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경우 공식적으로 수입 불가 판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저 암묵적이고 비공개적인 압력을 가해서 수입사가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하죠. 수입 불가 판정을 내리는 경우는 대개 저속한 성관계나 폭력 그리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퇴폐를 이유로 듭니다. 그 중에 가장 애매모호한 것이 바로 폭력과 퇴폐의 기준입니다. 보통 오락적인 영화에서는 그 폭력과 퇴폐를 수입 불가 판정까지 이르게 하진 않고 그저 화면을 삭제하거나 대사를 단축시키는 속된 말로 가위질을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하지만 그런 폭력과 퇴폐가 정치적 이유와 맞아떨어질 때 그 폭력과 퇴폐는 수입 불가 판정의 이유가 됩니다. 스탠리 큐브릭의 시계 태엽 오렌지와 데니스 오퍼의 이지 라이더 그리고 코폴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 등이 그런 경우죠. 이지 라이더 중에서 그룹 더 벌즈가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The Ballad of Easy Rider. Ballad of Easy Rider. 영화 Easy Rider 중에서 그룹 The Birds의 연주한 노래였습니다. 아메리칸 뉴웨이브와 인디펜던트 영화의 선구적 작품인 Easy Rider는 캘리포니아에서 남부 뉴올리언즈를 향해 모터사이클을 타고 여행하는 두 히피 청년의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60년대 말 미국의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던 히피 문화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만은 기성세대는 이를 퇴폐로 몰아붙였죠. 그래서 이 영화 역시 20여 년 동안 금지된 영화로 남아있다가 80년대 말이 돼서야 비로소 비디오로 출시됐었죠. 스탠리 큐브릭의 시계 태엽 오렌지 역시 폭력과 성 그리고 퇴폐의 함수 관계에서 수입사들이 들여올 엄두도 못 내는 영화가 됐습니다. 시계 태엽 오렌지는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덕은 퇴폐의 극에 이르고 치안은 엉망이 된 런던 시내. 15살 된 알렉스와 그 일당은 강간과 폭력 그리고 베토벤의 음악을 삶의 보람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말콤 맥도웰이 열연한 알렉스는 결국 패거리의 배신으로 잡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되는데요. 그는 정부의 인격 개조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택됩니다. 그래서 그는 폭력이나 섹스의 충동을 받으면 구토증을 일으키고 기절해버리는 알레르기 체질로 개조된 것이죠. 그 결과 알렉스는 석방되지만 자신이 이전에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과 자기 예쁘아들에게 심하게 구타당합니다. 그러다 간신히 도망친 곳이 언젠가 자기가 습격한 적이 있는 소설가의 집이었습니다. 소설가는 그를 이용해서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려고 그의 폭력성을 되살리려고 합니다. 알렉스가 폭력에 휩싸일 때 자주 듣던 그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주자 그는 폭력성에 사로잡힙니다. 전자악기로 편곡된 월터 카를로스의 이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는 알렉스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참다 못해 창 밖으로 몸을 던지죠. 결국 소설가 일당은 체포되고 정부는 여론이 두려운 나머지 알렉스를 이전 상태로 되돌려놓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섹스와 폭력과 베토벤에게서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영화 시계태엽 오렌지는 폭력을 예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인간을 기계 문명 지배 아래 두고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에 대한 경고이자 예언인 셈입니다. 즉 시계태엽이란 메커니즘과 오렌지라는 싱싱한 자연, 이 두 가지 모순된 요소를 안고 있는 현대인, 그들은 고도로 발달된 관리체제 안에서 모순 덩어리인 시계태엽 오렌지로서 살아가고 말리라. 그런 경고죠. 하지만 스탠리 큐브릭의 이런 정치적 함축성은 퇴폐와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되고 맙니다. 물론 그렇다고 영화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폭력이나 과도한 성묘사 이것들을 모두 용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엠마뉴엘 부인이나 오양의 이야기 같은 포르노그래피에 가까운 영화의 수입 허가 여부에 대해서 요즘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죠. 섹스를 위한 영화인가, 영화를 위한 섹스인가, 이런 논란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거장 베르나르도 베르투루치의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는 야한 영화의 대명사처럼 되어 온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이 영화를 본다면 아마 모두 실망하고 말 거예요. 파리의 빈 아파트에서 아주 우연히 만난 남녀. 그들은 어떤 느낌의 공유도 없이 공격적인 관계를 갖고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탐닉합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비논리적이고 무절제합니다. 베르토르치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를 통해서 좌절한 소시민의 발작적인 폭력성, 이것을 섹스를 매개체로 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만큼이나 황량하죠. 하지만 이런 영화 읽기는 완전히 배제되고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는 불명예스럽게도 에로티시즘 영화의 대명사같이 불리면서 아직도 금지된 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Last Tango in Paris,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중에서 101 Strings의 연주에 이어 들으신 곡은 영화 헨리와 준 중에서 주망리, 나는 지루하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비교적 유연한 자세를 갖게 된 요즘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동성연애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일 겁니다. 프라하의 봄을 만든 필립 카우프만의 헨리와 주유는 미국에서 등급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큼 에로틱한 장면이 여럿 나옵니다. 이 영화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는 염세주의가 팽배하던 그 유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설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북회기선의 작가 헨리 밀러는 그런 분위기에 빠져 한 여자와 세기말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이 영화에는 레즈비언 형태의 동성애 장면이 꽤 등장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영화의 흐름이 염세주의적인 지식인 사회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야한 영화로 찍히고 말았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로 올랐던 닐 조단 감독의 크라잉 게임 역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작품은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의 민족 문제를 축으로 해서 동성애에 빠진 두 남자의 얘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그 뛰어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성애를 다루고 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극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네요. 동성연애자 사이인 관계를 그냥 처음부터 이성 간의 관계로 대사를 바꿔서 개봉될지도 모른답니다. 서울에서만 100만이 넘게 본 원초적 본능에도 여성 동성연애자는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한 영화의 수입을 허가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한 나라의 영화 풍토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면 그것은 큰 문제겠죠. 영화 크라잉 게임 중에서 됐습니다. When a man loves a woman, 퍼시 슬래지입니다. Thing he's found. If 서울 사당 5동의 김명은 씨. 잘 들으셨어요? 영화 하워즈 앤드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오진 필름에서 영화 감상문을 모집한대요. 니나 베르베로바 원작의 프랑스 영화 고백의 감상문인데요. 5월 20일까지 감상문을 보내주시면 우수작품 5편을 선정해서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적으십시오. 우편번호 135-01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1-6 주오진필름 기획실 앞. 이렇게 5월 20일까지 영화 프랑스 영화 고백을 보시고 감상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수작품 5편을 선정해서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전주 서완산동의 유정우 학생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마네킹 중에서 그룹 스타쉽이 부르는 Nothing's Gonna Stop Us Now. 서울 은평구 가련이동의 조철영씨, 서울 성북구 마정설씨, 서울 면목 3동의 이현주씨, 전주 금암일동의 이현아 학생도 함께 들어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홍동식 PD도요. 편한 밤 되세요. 자,